나전칠 반짓고리 조선 19세기 박영숙 기증. 반짓고리는 바느질에 쓰이는 물건들을 담아두는 상자다. 이 반짓고리는 나전으로 꾸미고 오치를 한 고급품이다. 바깥쪽 면에는 꽃과 새, 대나무 바위 등을, 안쪽 바닥면에는 기암, 나무, 물고기 무늬를 원형 테두리 안에 배치한 후 섬세하게 자개로 장식했다. 안쪽 모서리에는 바늘, 단추 등을 따로 놓을 수 있게 작은 칸을 두었다. 바느질 용품을 담아두는 반짓고리는 실용품이지만 이처럼 안팎을 맵시 있게 꾸며 장식성을 높인 경우가 많다. 주로 길상, 평안, 화목, 금슬, 다산, 장수 등을 상징하는 무늬로 장식을 한 것이 특징이다.